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. 사랑의 그 힘은 얼마나 강한가. 광야의 눈보라도 이겨냈네. 영원히 저북당 한줌의 흙을 배낭에 집어서 혈전해쳤네. 아, 투사의 사랑의 그 힘은 얼마나 강한가. 빛발친 탄우도 헤쳐왔네. 어머니 조국당 한치를 위해 불 붙는 화점에 가슴 사랑의 그 힘은 얼마나 강한가. 오늘도 후대들을 깨우쳐주네. 목숨도 바치는 사랑이 있어 어머니 조국은 길이 빛나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영원한 조선의 시간. 그날처럼 지게는 가고 있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행복은 내 삶의 길동무. 길동무 아 우리 삶의 보금자리 내 저국에서 행복이요 너와 나는 가를 수 없지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봄빛.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